가마 리용순 라이스 이트 하디 태권도 아다올리 비자라티 팀살라이 자이마니 아리마니 김일성와 김정일 알문타스바니 알라탈라티만수 와와다 아마마호마 바카타 주후르 와살라마 알레이히마 와달릭 파라 우술히 일라 평양 알라마드니 또아이라 야마사디사주라 아슬라사